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초로 목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 역시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삶에 오시기 전의 삶과 오신 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고 또한 우리의 삶도 바꾸십니다. 여러분 삶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연속 낭독과 칭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연속 낭독 사명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연속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7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몰라댁 지역보다 더 위험한 지역에서 의외로 복음을 순조롭게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상키려고 덤벼드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할 때에 나타난다. 4차원 믿음은 대적 앞에서 적당한 타협이나 일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전에 후퇴가 없다고 선포한 후 담대하고 과감하게 전진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겁난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린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때부터는 안타깝게도 사역이 침체되기 시작한다. 우리 중에 나는 주님의 군사야 하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군사가 되지 말고 4차원 믿음을 소유해 영적 전쟁에서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는 이런 군사를 용장으로 쓰신다. 통기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도킹칸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도전을 받아 날 찾아왔다. 브라더, 우리 도킹칸 지역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몰라댁까지 거리가 멀어 밤 기도회를 나오는 게 힘이 듭니다. 교회만 세워주시면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부흥시키겠습니다. 통기교회보다 더 부흥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도킹칸 지역에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다. 교회와 함께 내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평강양로원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개원을 하게 됐다. 이 평강양로원은 가난하고 병들어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노인들을 모시는 곳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다. 어느 날 노인 세 분이 점심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다. 현 정권은 아주 무능한 정권이야. 희망이 없어. 세이카 신하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세이크 하시나는 자기 먹을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 배를 채워줘. 칼레다 지하고 세이크 하시나고 다 소용없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배밖에 몰라요. 지금 이 양로원에 밥이 있고 고기가 있어. 이 양로원이 최고야. 무슨 쓸데없는 말들 하고 있어. 이분들은 늙고 병들어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한다. 생애 마지막에 우리 양로원에 와서 살며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간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알라신을 믿고 평생을 알라알라 하면서 살아온 이 노인들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많은 분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다. 동킹칸 교회 역시 지역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 내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했던 16년 동안 몰라댁 통기 동킹칸 교회에서 2만여 명 정도가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고 2만 명 모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여건상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이도 있고 일자리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도 부지기수다. 또 핍박과 개종에 따른 온갖 불이익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살벌한 무슬림 사회 속에서 2만여 명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다. 내가 두 번째 추방을 당해 지금 현지에 없어도 교인들은 계속 전도하고 사역자들은 세례를 주면서 개종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내 제자들이 처음부터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고 세례를 주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전도는커녕 무슬림의 무자만 들어도 기가 죽고 무서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다. 나를 따라 전도 다닐 때도 전도하는 내 옆에서 식은땀만 줄줄 흘렸었다. 그들은 전도하러 다니다가 무슬림들에게 많이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나를 따라 몇 년을 전도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여러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강력하신 도움과 역사를 체험하며 은혜를 받고 담대해졌다. 그 후부터 무슬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를 하고 세례도 주게 된 것이다. 내가 처음 추방을 당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라떼 교회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무슬림들과 정부로부터 핍박과 회방이 매우 거세서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모두 예수를 부인할 것이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 내가 강제로 개종시켰다고 핑계대고 다 돌아설 거라고 했다. 나 역시도 이제 몰라떼 교회는 망하고 내 선교는 끝났다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추방당하고 없는 동안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회방하는 세력들을 대적했다. 그리고 주야로 교회에 모여 기도함으로써 풍전등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고 더욱 강해졌다. 이를 경험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몰라떼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몰라떼 교회는 성령의 큰 권능이 있는 교회다. 그들은 그 이유도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지역 무슬림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브라더도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몰라떼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님께 한량 없는 감사를 드렸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또다시 나를 추방시켰다. 나는 방글라데시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법대로 한다면 내 체류 비자를 1년 연장해 줘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고 한국에 가서 받아오라고 했다. 나는 가족을 이끌고 한국으로 나왔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영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 당신한테 비자 줄 수 없습니다. 당황한 나는 이유를 물었다. 이유가 뭡니까? 방글라데시 내무부에서 공문이 와 있는데 당신께는 비자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참 황당하군요. 방글라데시 내무부에서 말하기를 법이 바뀌어 현지에서는 비자를 줄 수 없으니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가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을 수 없다니요? 당신의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내무부에서 뭐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내게 이러는 겁니까? 1급 비밀이라 밝힐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게 비자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는데 그것이 1급 비밀이라는 겁니까? 정부의 기밀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 영사와 나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언쟁을 했다. 내가 집요하게 계속 묻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당신은 블랙리스트입니다. 연속 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8번째로 제작 김대훈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칭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칭송 중국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고 가뿐하게 말하는 중국어 칭송 중국어의 안대성입니다. 大家好,我是王丽.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중국어도 저희 칭송 중국어와 함께라면 쉽게 배우실 수 있죠? 오늘 아침도 우리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표현일까요? 오늘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창잔美 창잔美 창잔美 창잔美. 네,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배울 중국어는요, 찬송을 불러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정말 이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국어로 부르다 라는 말은 창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 부를 창자를 쓰시고 발음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뜨리는 사성으로 창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는 짠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주님을 찬양해요 라는 말이 중국어로 짠메이주였잖아요.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발음은 짠메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연결해서 찬송을 불러요 라는 표현은 창짠메이가 되겠죠? 예, 우리 왕리 선생님 발음 듣고 더 연습해 볼까요? 창짠메이 창짠메이 창짠메이 창짠美. 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왕리 선생님, 네. 예전에 저랑 신신 중국어 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중국어 그때 배웠었는데. 네, 맞아요. 네, 우리 극동방송 성도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배운 단어 이 짠美가 들어간 찬양이 있었었죠? 네. 어떻게 불렀죠? 짠美주 할렐루야. 오, 짠美주 할렐루야. 네, 맞아요. 여기에서 이 짠美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중국어로 찬송이라는 단어 짠美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부르다라는 중국어 단어도요. 우리가 창을 하다라고 할 때 그 부를 창자 한자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다, 창, 찬송을 짠메이 꼭 외워두셨다가 교회나 선교지에서 중국인들에게 꼭 활용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중국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我们唱赞美怎么样?好啊。我们唱赞美怎么样?好啊。 네, 우리 찬송 불러요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까 좋아요 라고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칭송중국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극동방송 서울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 칭송중국어를 검색하시면 오늘 배운 표현 자료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요! 짜이젠! 매일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균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이렇게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으므로 싸움은 벳호른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군이 하나둘 모여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시편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진행의 강철호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늘 나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는 확실히 하네